내가 너무 취한 건지도 몰라 왜 너여야만 되는지도 몰라 아마 이건 실수일지도 몰라 But I can't get you off my mind 네 눈을 마주친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어 난 이 밤의 끝을 놓치진 말고 내 곁에 계속 머물러줘 This ain't the love you want But you gotta know, you gotta know 난 너만 준비됐다면 모든 걸 잊고 we can get down I want you naked I want you naked I want you naked 눈빛에 진짜 네 모습을 내게 보여줘 I want you naked 난 나의 오늘 밤은 망설일 필요 없어 I don't know why but 이 모든 게 익숙해 그 이유조차 난 모르지만 that's okay yeah. 내 향해 수줍게 눈을 미소 뒤에 숨기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해 다 내려놓고 다가와 내게 This ain't the love you want But you gotta know, you gotta know 난 너만 준비됐다면 모든 걸 잊고 we can't get down I want you naked I want you naked I want you naked 눈빛에 진짜 네 모습을 내게 보여줘 I want you naked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이 밤이 다가기 전에 I want you naked hey! I want you naked oh. I want you naked